같이 흥분 울고 살아가던 옛날 옛적에 어느 작은 바닷가에 전설이 있었대요. 고기잡이 떠나간 어부와 기다리던 아낙네에 소담배 타고 나가시는 그리워 눈물만 흘리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 영차 어디 영차님은 안 오시고 예 물소리 까만 밤 갯바위 위에서 물만 흘리네요. 강남 갔던 제비 돌아와 방시 물어오는데 한번 간 그님은 언제쯤 오려나 바다만 바라보네. 밤시 고운 내랑 남자 덕파리 기다리고 이에 높다란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해관장만 배부른구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어기 영차 어기 영차님은 안 오시고 이에 물소리 까만 밤 갯바위 위에서 물만 흘리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어기 영차 어기 영차님은 안 오시고 이에 물소리 까만 밤 갯바위 위에서 눈물만 흘리네요. 물소리 까만 밤 갯바위 위에서 님찾다 떠나가